우리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지난 그 10월 우리 북캘리포니아 나파 소노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에 이어서 우리 캘리포니아 이 남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이번 그 대형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찾아서 돕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강풍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우리 그 Candle Light and Carols의 72주년 되는 음악회였습니다. 우리 파세네나 장로교회가 142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반을 함께 해온 셈입니다. 이 Candlelight and Carols 음악회는 파사데나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어제 우리 트리니티 성가대도 함께 참여해서 매우 고난도의 찬양 두 곡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시험에 들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예, 감사하게 끝이 났고, 특히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야, 트리니티 성가대 정말 최고였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이 음악회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신 우리 트리니티 성가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지휘자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또 어제 함께 참석하셨던 분들 있죠? 성가대로 아주 특별 요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감사했다고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짧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틀어주시죠. 여기 라이트 좀 꺼주시고요. 고난이도의 이제 그 부분들이 뒤에 나오는데, 저 동영상은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전체 동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저희 주소가 나와 있죠. 페이스북에 WePPC 우리 있는 PPC다 WePPC 치시면은 저희 페이지가 있어요. 아직 여기서 라이크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라이크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꼭 가셔서 그냥 보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라이크 혹은 팔로우 이걸 꼭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Candlelight and Carols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우리 성가대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예, 너무 우리 사랑과 또 웃음이 넘치는 경험이어서 아주 예,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네 개의 서로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각 책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또한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매우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을 하루빨리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복음서죠. 네. 다른 복음서들에 대해서 비해서 그래서 분량도 짧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진도가 매우 빠르게 나갑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예수의 부모 이야기라든지 족보 이야기라든지 예수께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바쁜 마음을 가지고 1장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후에 바로 예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14절부터 사역을 바로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다릴 틈이 없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만을 보여주고 바로 예수의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을 아주 압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추리고 추려서 그 정수만을 아주 간결한 문장 몇 개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이 저자의 바쁜 마음이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전하는 데 매우 특화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특히 1장 1절은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과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장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들이 몇 개 있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바로 그 중요한 그 구절로 복음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가 공동체의 그 결기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것은 마가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구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서 찾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짧은 첫 문장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기로 한 메시아,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사람,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는 구약의 성취이며 예수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매우 심플하면서도 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또 연상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마음가운데 새기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질문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들의 글의 가장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말 때문에 어떠한 곤경에 처해도 이것은 나의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본질이며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그런 결기가 느껴지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의 뜻을 보자면 좋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는 한국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 즉 구원의 관계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말로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의 소식을 이미 아는 우리로서는 이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에 펼쳐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하나의 책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쓰여진 복음서가 존재했다기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선포,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책의 형태가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선포와 가르침이 그들에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거나 혹은 얼마 전까지 생존했던 예수의 제자들의 그 생생한 증언에 바탕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소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서 이 복음을 보고 듣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복음의 그 생생한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다면 이 첫 줄을 읽으며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을 함께 모아 정리하며 이 글을 썼던 이 마가 공동체의 진지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의 첫 구절을 보면서 가슴 뛰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글의 형태로 적힌 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첫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이 한마디가 갖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가 이 글을 읽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그 시작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이 시작이다라는 말은 또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의 도입부에 첫 머리글로 등장하여 이제 이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할 것임을 알리는 그런 머릿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설레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는데 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 도입부를 들으면 이 마음이 설렜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게 되는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고 사라지는 생생한 현실이자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글로써 쓰여진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살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상스러울 만큼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마치 그 다음 장이 바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갑작스런 끝맺음은 단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사라지는, 살아내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예수의 우리에게 오심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성경 속의 글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 공동체가 경험했었던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도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가르침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 되시며 구약의 언약들의 성취가 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합시다. 기다립시다. 마음에 품읍시다. 예수 안에서 구약의 말씀들은 제 의미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가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요한의 세례가 예표하였던 물과 성령으로 인치시는 우리가 믿는 세례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성령을 통한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지 2017년 이 파사데나라는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을 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